수 없다 눈 뜨고 꿈꾸는 기분일까 괜히 가슴이 소란스러워지고 그리움도 경험해본다 내게 짓던 웃음이 참 예뻤지만 네 맘은 항상 표정을 짓지 않아 상처난 것들을 보여주면서 치유받길 거절하는 널 보며 내가 할 게 못 되는구나 힘들다 시간 지나면 다 없었던 일 잠시 미쳤다 생각했는데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이제와 보니 사랑한 거였다 나답지 않던 말과 행동이 멋대로 굴고 있는 심장이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나보다 소중한 게 있었다 언제쯤 너 내 이름 불러줄까 널 꺾는다고 그 향기가 내게 될까 넌 쓸쓸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안아주려는 내 손을 잊혔어 재능할 자격도 나보다 소중한 게